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같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왕, 우리는 지금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의 밑에서 실제로 왕이 존재하는 나라도 통치를 왕이 하진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나 그죠? 그 수상이라는 다른 선출된 직들이 보통은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선출된 직이 아닌 이들이 통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독재로 남죠. 지금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왕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잘 모르지만, 보통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요, 왕권이 약해지는 시기에 꼭 역모가 일어납니다. 그죠? 역모가 일어나거나 아마 중세시대 때는 더 심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왕조가 있으니까 그 왕조를 지키려고, 역모가 일어나도 또 왕조를 지키려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더 강한데, 그렇지 않다 한다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특히 군사력이 가장 큰 그 왕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만약에 군사력이 약해진다 한다면 누구라도 그 왕권을 뺏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 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쉽게 말하면 군사력,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왕권을 지금까지 유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왕권이 약해지고 군사력이 약해지고 왕권이 약해지면 그 자리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죠. 그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왕권을 뺏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는 노력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이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라 당신이 삶으로 살아왔던 그 형태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 안에서 계속적으로 봐왔던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만났던 그 방법, 그 모든 방법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그 무엇보다도 굳건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아픈 이들을 낫게 해주고, 죽은 이를 살리고, 또 힘들어 지쳐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당신 곁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것들이 그분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가장 큰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사제직, 예언직, 왕직,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은 왕직, 우리 또한 그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살아왔는가, 그 왕직은 그리스도 왕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통치 이념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이끌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왕이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 이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왔는가, 나 스스로만큼은 잘 통치해 왔는가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쳤을 때 우리는 죄중에 빠지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와 만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부르려고 이틀을 연습을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르지는 않고 해석본으로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One of Us라는 노래였는데, What if God is one of us? 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중에 하나였다 한다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느님을 만나면 여러분 무엇을,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만나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하느님을 만나면 그분에게 질문을 던지실 겁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실 겁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떻게 부르든 그분은 위대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예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하느님께서 우리 중에 하나란다면, 그냥 지저분한 우리 중에 하나란다면, 만약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지쳐있는 우리 중에 하나란다면, 우리가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하면 그분은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영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하다가 못했어요. 예, 우리 하느님의 그 부분에서 저는 딱 처음에 꽂혔던 게 뭐냐면 첫 구절이에요. 아, 두 번째 구절이에요. 하느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의 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몰라요, 그죠? 하느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이그 유대인들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하느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형상 대신 소,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우상을 세우기도 했지만 정작 하느님의 형상은 만들지 못했고 실제로 하느님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one of us 우리 중에 누구라도 될수 있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느님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스 신화 보면 그래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의 그 종류의 신을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문에 그 모습이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의 형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언제라도 우리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뭐, 알아보지 못하고, 뭐, 굳이 하느님이구나라고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 홀로 집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복음 안에서 그러면은 나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가 또 이렇게 반성을 해보게 돼요. 특히 복음 안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줬는가? 저는 사실 도와줘요, 그죠? 특히 성당에서 저는 도와줍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예. 추워하는 사람들한테 옷도 주고, 뭐, 누르스도 주고, 예, 할거 얼추 하고 삽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제가 한 건가, 제 일이 한 건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직무로서라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제가 사제 신부, 이곳에서 신부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기회도 많고 또 도와줘야 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저 자신이 나중에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예, 저 배고파하는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먹였습니다. 추워하는 이를 입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은 의심스럽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직분이나 혹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분들이 분명하게 그 직분에서 도와주고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들어가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직분으로서만 만나는 데서 그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안에서 주로 하는 쪽을 도와주는 쪽을 택합니다.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덕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와주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만나지 않는다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 하느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 예, 저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만나지는 못했다고밖에 대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 그리고 우리 중에 한 분이신 하느님 이 구절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저는 과연 그 사람을 만났는가 직분으로서는 도와줬지만 과연 그 사람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모양이나 어떤 그 동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분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 때문에 꼬박 세금을 내는 것처럼 하는 수준이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 빼먹었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는 그분의 왕좌거든요. 우리가 왕직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그분의 왕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왕좌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의 십자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계산할 때에 예, 제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와주는 데에서 그쳤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계산하게 될 겁니다. 왕좌를 받은 이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앉아있는 왕좌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고 있는 왕관으로 가시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좌와 왕관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면서 다음에 내 다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왕으로서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세례 성직, 사제직, 예언직과 함께 왕직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왕직은 십자가와 가시관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그 나라의 또 다른 왕으로서 왕좌에 위에 앉아있고 왕관을 쓰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대로 살아간다면 단순히 내가 배고파하는 이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는 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우리 중에 하나이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늘상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직분으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수준에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어내어 봅니다.